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의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진행되는 제31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하고 16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